가득 긴 모지게 날 대하던 너 어느 곳 할래 또 반복해 널 피하던 나 어디서부터 어긋났을까 기나 긴 고민 해가보는 문제 속에 매년 나 위로 미다 속에 갇힌 길이를 방문자 한마디 기다줘도 못해 너 만난 기다리기만 할 뿐 싹싹 본인에게 다가와 줄게 girl 우리 처음 만난 때처럼 풋풋하던 그때처럼 이런 저런 모아 내 삶의 끝으로 대놓지마도 이게 사랑이 맞는 건지 하루에도 열두 번 더 헷갈리고 두 번 갖고 놀던 장난감도 뭘 원했냐고 되물어봤어 달콤함은 아주 잠깐 우리 너무 쉽게 녹아버린 솜사탕 가슴 이제 나도 막지 못할 것만 같아 어서 날 잡아줘 떠나가기 전에 소중하지만 yeah 누구도 네 자리를 메꿀 수 없는